뒤로 쉬는 숨 헤엄쳐봐도 결국 여긴 너의 품 꿈에서도 너랑 꿈을 꾸는 all night 발을 뻗은 순간 손끝에 물결 치는 감각 그건 you 모두 you 물빛으로 물드는 시간들 따스한 네 미소는 beautiful 그대로 행복하니까 나에게 자유를 주지 마 넌 내가 찾은 one and one and only, only. 단 발끝 한 손 단 공간 모든 게 너인데 날 그려내는 부드러운 손길 너의 잔에 멈춰있을 때 가장 편안한 나 난 네 안에 갇혀 잡힐 듯한 너의 온기로 가득 찬 자유로운 어항 속 투명한 나의 공간 유리병 너머로 비친 계절 나와는 아무런 상관없어 눈빛 보이 닿는 계절이 다 너니까 두 눈을 가린 손길 끝엔 신나같이 비친 옅은 햇빛 속에 난 고이 단자 내가 찾은 one and one and only 단 발끝 단 손 단 공간 모든 게 너인데 그려내는 부드러운 손길 너의 액자 안에 멈춰있을 때 가장 편안한 나 네 안에 갇혀 맘에 무는 게 가거지 너무 선명해져 Oh baby yeah 눈 앞 풍경이 다 멈춰 너만 숨을 쉬어 네 것이 아닌 나를 허락하지 yeah. 마라 그리운 거지 나를 위한 세상 너의 온도 너의 빛 너의 물결 다 내게 맞춰지 수면에 비친 구름 위를 걸어 세상에 색은 오직 은빛에 다른 색은 필요 없어 난 네 안에 갇혀